조선의 려명거리 건설장에서 잔디 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평양시에서는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12만여 평방미터의 기본 면적에 대한 잔디 심기를 진행했습니다. 시에서는 이미 수도 곳곳에 17만여 평방미터의 면적의 잔디씨를 뿌리고 그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영양이 좋은 잔디 모드를 제때 보장하고 있습니다.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잔디의 살음률을 높이고 성장 촉진에 좋은 여러 가지 영양액들을 해당 단위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.